오늘도 바다를 보며 울고 계신 어머님들께 만약에 꿈속에서 당신의 혼이 다녀간 흔적을 남길 수만 있다면 문 앞에 돌길이 아마 반은 모래가 되었겠죠. 생각을 하니 어머니의 꽃같은 얼굴이 그리워. 나 어이할까요? 아.